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05돌 경축 브라질 준비위원회가 6일에 결성됐습니다. 준비위원회는 태양절의 즈음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성스러운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경축 집회, 영화 감상회, 도서 및 사진 전시회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.